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순톤 사이니아짝 당중앙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이 13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이밖에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, 과학기술전당, 릉라인민위원지 등을 참관했습니다.